9월 23일 금요일. 고난보다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구원. 사람도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두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땅을 회복하는 통치이며 성도는 그분의 다스리심에 공동상속자로서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계를 회복시킬 책임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그네길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구원. 탄식은 성도의 실존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과 실패를 겪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완성된 삶을 보증하십니다. 완성은 몸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몸을 속량하신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된 몸의 종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소망을 품고 희생과 인내로 봉사하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몸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자된 삶입니다. 묵상 에세이.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것. 세계 각국에는 극한 가난으로 기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2만 원만 도움을 주면 한 아이를 위한 교육비와 식비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월드비전에서 이러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동북쪽으로 160km 떨어진 우줌바, 마람바, 미풍구의 3개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농업 수확량이 극히 부족한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가난과 무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5년간 장기간에 걸쳐 지역 주민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짐바브웨 백성, 특히 아동들의 탄식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세계의 피조물도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밀렵꾼들이 쳐놓은 덫에 발목이 걸려 발버둥치는 어미 멧돼지 옆으로 새끼 멧돼지 8마리가 몰려들어 젖을 빨고 있는 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덫을 벗겨주자 어미 멧돼지는 절뚝거리며 새끼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셔서 완전하게 해주실 그날입니다.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릴 때 이 우주적인 소망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성기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절 묵상.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성령의 소유에 따르는 성결의 생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현재는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을, 전체로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보증이 바로 현재의 고난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작은 신음과 탄식조차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감사와 축복으로 여기고 이겨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